8 UBS. Come on, the show is the first time. Hello, 여러분. 한양대학교 중앙언론기구 한대방송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는 한대방송국 국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방송국 이야기와 비슷한 진로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라디오입니다. 개강이 어제일 같은데 어느덧 중간고사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4월의 마지막 주네요. 만족스러운 결과에 웃는 사람이 있는 한편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아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도 변치 않는 사실은 노력에는 헛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인 노력과 시간이 당장 시험 결과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결과와는 별개로 더 나은 길을 향한 과정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리프레시하는 시간도 가져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한대방송국 국원은 바로 헙스의 엔진, 기술부 문예인 국원입니다. 늘 유익한 영상과 방송이 만들어지는 데 주축이 되는 우리 한대방송국의 기둥, 기술부인데요. 기술부원 문예인 국원에 대한 이야기. 그럼 오늘의 어서와 문예인 국원은 처음이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예인 국원 하면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성격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런 에너지 덕분에 방송국엔 늘 웃음이 끊이질 않고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힘이 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랍니다. 이런 예인 국원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영상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당시 부장이었던 친구를 위해 인원수를 맞추려고 들어간 영상 동아리였는데요. 이렇게 우연찮은 계기로 영상을 접하게 됐지만 결국엔 그게 너무 재밌고 좋아졌다고 해요. 좋아하게 된 영상에 대한 공부를 더욱 깊이 있게 해보고 싶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공을 선택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학교 수업 특성상 이론 수업이 주가 된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반면 방송국에선 학교 수업에서 갈고 닦은 이론 지식을 실습에 적용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 방송국에 들어오게 됐다고 해요. 까다롭고 몰아치는 일도 걱정거리보단 즐겁게 느껴지고 방송국에서의 매일이 추억으로 자리 잡는 우리지만 누구에게나 힘들었던 순간이 있는 법입니다. 방송국원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공청회죠. 공청회는 예인 국원이 라이브 송출을 처음 해본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관련 장비나 지식부터 혹은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라이브라는 방송 특성상 심리적인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까지 더해져 너무 복잡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헙스는 혼자가 아닌 법, 당시 선배들은 물론이고 기술부원들을 비롯한 모든 동기들이 하나가 돼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날들이 모이고 모여 너무나도 능숙한 지금의 예인 국원이 됐죠. 저는 예인 국원의 밝은 성격과 열정을 너무나도 믿기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그렇게나 영상을 사랑하고 촬영에 진심이던 예인 국원인데 영상을 접한 계기가 엄청난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너무 놀라웠어요. 오늘 예인 국원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진로 이야기 역시 안 할 수가 없죠. 현재로선 방송국 PD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요. 왠지 모르게 촬영 때마다 양손 가득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바삐 뛰어다니던 예인국원의 모습이 아이콘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이런 PD의 꿈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본인이 제작하고 만든 소중한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예인국원이 얼마나 영상을 사랑하는지 알기에 그런 마음이 영상에 잘 전달될 것이라고 믿고 저 역시 그 꿈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의 라디오를 준비하며 예인국원에게 참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예인국원의 한마디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에 대해 물었을 때 한치의 고민도 없이 63기 선배님들의 수료식 날이라고 대답했거든요. 1년 동안 함께했던 선배들이 방송국을 떠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아쉽고 슬펐던 기억이 있어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보통 가장 인상 깊은 날이라고 하면 모두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주인공인 그런 날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배님들의 수료식이라고 대답한 점에서 저는 예인국원이 헙스 선배님들은 물론이고 주변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국원, 아니 친구로서 알게 된 게 참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신보다, 아니 자신만큼이라도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 예쁜 마음이 예인국원만의 영상에 담겨져 모두에게 전해지는 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응원합니다. 오늘은 한대방송국의 기술부원 문예인국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모두로부터 배울 점이 있는 방송국원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예인국원의 밝은 미소와 열정을 본받고 싶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다짐하는 순간이네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내 좌절하고 고민하기보다는 한번 웃어보세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웃어야 예쁘니까요. 오늘도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에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하지만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금요일마다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이상으로 아나운서 임세윤, 디렉터 윤지우, 엔지니어 문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ithout so much as a mere touch, let me into little pieces, leaving me to doubt all about God in His mercy. H. UBS.